사단의 미련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2권 증보판에 관한 바가론 목사님의 또 숨겨진 말씀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지금 야곱의 일생 노정이 구속사 시리즈 2권 증보판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일생 노정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사단 마귀를 굴복시킨 승리의 노정이었기 때문에 바가브람 목사님은 바로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을 사단 마귀를 굴복시킨 승리의 노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굴복시킨 승리의 노정. 결국 우리도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을 잘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 이 노정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 족속이다 라고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다. 야곱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으로 불리워져 있죠.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야곱 족속 이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 자, 이사야 29장 22절 봐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곱 족속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 대신 야곱 족속이라고 대체해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새로 쓰셨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 족속이다 또 이삭 족속이다 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바로 야곱 족속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속, 이삭 족속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야곱 족속이라고만 말씀하셨는가?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아담 타락 이후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구속사인데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 최종 굴복시켰던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누구란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 사단 마귀의 모든 방해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거점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사단 마귀를 굴복시켰던 자가 야곱이었기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결과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족속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굴복시킨 최종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 누구다? 야곱이었다. 그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족속에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바로 야곱대에 와서 바로 사단 마귀를 최종 굴복시켰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자를 이루기 위해서 뭐 아담 타락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택하셨고 하지만 노아는 함의 범죄로 깨어지고 또 10대 만에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당대에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 이삭, 이삭 다음 누구? 야곱 때까지 바로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을 했지만 아브라함 때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끝났다면 아브라함 족속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삭, 야곱 때 와서 구속 역사의 완성, 또 그 틀인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라 하나님이 칭하고 있다. 자, 당신의 구속사의 첫 도구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야곱 때까지 구속사의 뜻이 내려오게 되었는가? 왜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고 야곱 때까지 내려오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첫 도구로 산자의 일대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왜 이삭, 야곱 때까지 내려오게 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사단의 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무엇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미련. 사단의 미련이 아브라함 때 끊어진 게 아니라 이삭 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구 때 가서 끊어졌기 때문에? 야곱 때 가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사단의 미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사단의 미련이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났다? 야곱 때 끝났다. 사단의 미련이 무슨 뜻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미련 두지 마. 특히 떠나간 그녀에게 미련 두지 마. 미련 둬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죠? 새 사람 찾는 게 편하죠. 그죠? 세상에서도 쓰는 거 미련. 이 사단의 미련은 뭘 말하냐면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에 대한 미련을 말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에 대한 미련, 이것을 박아람 목사님은 사단의 미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남겨져 있다면 그 당대 때 구속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90%를 이루어도 10%가 남아도 미련이에요. 99%를 이루어도 1%가 남겨져 있으면 그 1%가 미련인 거예요. 미련. 그 사단의 미련이,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의 미련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까지 남아있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누구 때 끊어졌다? 야곱 때 끊어졌다. 자,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 사단의 미련이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 야곱 때 가서 완전 끝장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 족속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횃불 언약의 한 내용을 읽고 우리가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일대 조상 만들어 놓고 이제 산자의 맥을 출발하고 계시죠. 그 핵심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횃불 언약의 한 가지 내용입니다.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계기되고 400년간 네 자손이 고생을 한다. 박아람 목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고 400년간 고통을 받는 내 자손은 누구의 자손을 말하느냐? 누구의 자손이에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문맥상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으로 내려가 계기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일단 그건 아시겠죠? 예. 너와 네 자손이 아니라 네 자손이니까. 그러면 이 문맥적 내용만 보면 내 자손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예. 네 자손이라 하면 네 아들과 그 후손,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종살이를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문맥상은 그런데 왜 실제 이삭 때 이삭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 때? 왜 야곱 때 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언약을 성취하러 내려갔느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분명히 문맥상 내 자손하면 이삭과 그의 후손 그들이 횃불 언약 성취를 위해 애굽에도 들어가고 430년 거주하면서 또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삭 당대가 아니라 야곱 때 가서 야곱의 가족이 또 야곱의 자손이 실제 애굽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후손이 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애굽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이 들어간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동일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아직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끼고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는 야곱 때 가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단의 미련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미련이 야곱 때 완전히 끊어져서 야곱과 그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돼서 실제 야곱 족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 족속의 역사. 이삭 족속도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도 아니고 야곱 족속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는 이 흐름상 아까 창세기 15장 13절 횃불 언약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손을 번성시켜 나오는 이 언약을 애굽 거주 출애굽의 언약을 이룰 자격자는 누구였다?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열심히 뜻을 위해 헌신했지만 뭔가 바로 뭐예요? 뭔가 안 좋은 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사단의 미련이다. 자, 미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미련.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 미련 때문에 좋아하는 여러분들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놈의 미련 때문에. 그죠? 네. 미련 때문에 인생이 클리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깨끗이 잊어야 새롭게 집중하고 더 잘 될 텐데 미련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게 이 땅의 삶인데 성경도 이 사단의 미련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거. 자, 이 시간 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죄악에 대한 미련이 1%라도 남아있다면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 털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1%의 사단의 미련이 결국 자라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는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끊지 못하고 남겨놓은 미련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신앙을 고꾸라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련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봐야 된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있는 불신, 이 불신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단의 미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있는 불신, 단 1% 2%라도 어두워져 있고 내 인간의 생각을 했던 그 불신, 그 사단의 미련이 결국 누구 때 가서? 야곱 때 가서 완전히 끊어지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청산시키냐면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 안에 두 형제를 선과 악으로 완전히 갈라세움으로써 끝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 이걸 야곱 때 가서 어떻게 끊으셨느냐?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야곱은 완전 선에 에서는 완전 악에 붙여버림으로써 사단의 미련을 여기서 청산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도 사단의 미련을 끊기 위해서 두 아들을 주셨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지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미련, 선악과의 미련을 어떻게 끊길 원하셨어요? 아벨이라는 선한 열매, 가인이라는 악한 열매를 분리시켜서 끝장내려 하셨죠. 그런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왜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선한 씨를 쳐 죽임으로써 이때 이것이 사단의 미련이 청산되지 못했던 것이 야곱 때에 가서 야곱을 완전한 선에 에서를 완전한 악에 완전히 갈라 세움으로써 사단의 미련을 청산시키고 횃불 언약을 이루셨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 9장 14절, 10절부터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삭 세워놓고 리브가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게 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다. 그 얘기. 복중에서 너는 악하다. 너는 선하다.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셨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느냐?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바로 만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야곱 때에 가서 이 사단의 미련을 완전 끝장내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얘기. 어떤 식으로? 야곱은 완전한 선에 에서는 완전한 악에 붙이시도록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 사단의 미련이 여기서 끊어지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로마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중요한 계시, 복중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올 야곱이 선이고 처음 나올 에서가 악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에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죠.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누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리브가. 그러면 이삭은 뭐였냐는 거예요, 이때. 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이 선과 악,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청산될 중요한 내용을 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삭 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지금 야곱은 참 좋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누구와 누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떠한 사단의 미련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야곱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남아있던 사단의 미련, 즉 불신의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고 큰 흐름으로는 의인이 네, 그들 안에 남아있는 조그만 사단의 미련도 죄악의 미련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함을 요구하시느냐. 먼저 사단의 미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산자의 일대 조상 구속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는데 무엇도 함께 시작되었다? 사단의 미련도 시작되었다. 처음 누구에게서 발견되냐면 아브라함 마음속 안에서 사단의 미련이 발견이 됩니다. 자, 미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 끊어야 되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끊기는 끊었는데 조금 남아있는 게 미련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으로 돌아가서 보아야 됩니다. 중대한 언약, 바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는 중대한 설계도의 언약을 세울 때부터 아브라함 안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단의 미련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내용 가운데 드러난 아브라함 안의 어둠들을 살펴봅니다. 자, 성경을 펼쳐놓고 보세요. 횃불 언약 가운데 조금 이상한 뉘앙스의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언약은 상당히 광대하고 뜻 있는 언약인데 중간중간 어둠의 요소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이상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첫 번째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횃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기를 쪼갰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기 전에 쪼갠 고기 위에 무엇이 날라들었어요? 솔개가 날라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솔개가 왔는데 쫓아낸 것이 구속사적으로 횃불 언약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게 기억됐겠죠. 그죠? 이 솔개는 바로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아브라함 안의 악한 생각, 그 잡념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거룩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 안에 영적 솔개가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는 아브라함, 그의 안에 사단의 미련이 있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해가 졌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 잠든 중에 또 캄캄한 가운데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좋아요, 나쁜 의미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순간에 왜 잠들었으며 왜 캄캄하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안에 클리어하지 못한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보세요. 횃불 언약의 내용인데 횃불 언약하면 바로 뭐예요? 멋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뭐가 나와요? 13절에 야 아브라함 네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받는다. 고통받는다는 것이 예언됐어요. 바로 아브라함 안의 사단의 미련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고통과 연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밝은 예언이 아니죠. 고통받는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의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어둠의 징조들,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을 어둠의 징조들, 이 어둠의 징조들이 보여준 대로 이제 횃불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실제 무엇이 자리 잡게 되어요? 사단의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를 보여준 것이고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횃불 언약 체결 후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 횃불 언약에서 보여준 그 징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안에 있던 사단의 미련,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예요?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올바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언약, 횃불 언약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결국 85세에 첫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횃불 언약에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 결국 하가를 취함으로 드러나죠.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하가를 취함으로 횃불 언약은 어그러지고 맙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16장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잉태한 아이를 뵌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9절에 이번에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 사라가 낳은 이삭을 또 희롱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가 창세기 21장 14절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바로 모든 내용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사단의 미련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는 불신의 요소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 안에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구속 역사의 때,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비웃었습니다. 분명한 아담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이에요. 죄악에 대한 미련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때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뭐 했다? 비웃었다. 누구도 같이 비웃었어요? 사라도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아내 도사리고 있었던 사단의 미련,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시키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다 참다 다시 회개의 기미를 보인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먼저 계명시켜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15절, 16절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또 사례를 사라, 이렇게 계명을 시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계명시킨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어떤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삭을 주기 전에 열국의 아비 어미로 삼겠다는 계명을 시켜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직까지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었다는 증거죠. 자, 이 계명,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하여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 웃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단의 또 다른 미련이었습니다. 사단의 미련이 웃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엇나가죠. 이스마엘 낳은 것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100세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스마엘만 잘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또 죄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붙잡아요. 여기에 사라도 가세합니다. 이어지는 사라의 웃음이 나오죠. 이것도 비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8장 12절은 이제 사라의 비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라의 비웃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거대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바로 뭐예요?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도 바로 뭐예요? 비웃음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야 무슨 내가 아직 본처 사라를 통해서 자녀 하나 못 낳았는데 무슨 내가 열국의 아비고 무슨 내가 열국의 어미냐? 웃기다 이거예요.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90세에 도달한 사라가 내가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되느냐? 비웃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 안에 있었던 사단의 미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들을 끌고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 끝장낼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이제 믿음의 산자 조상, 2대 조상 이제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 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단의 미련의 전수입니다. 사단의 미련의 시작은 누가 했다? 아브라함. 이것을 이때 끊지 못하고 사단의 미련이 누구 때까지 또 내려와요? 이삭에게까지 내려옵니다. 이삭에게 사단의 미련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딴짓하는 게.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살펴볼 텐데 사단의 미련이 이삭에게 전수된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인 여러분들 이삭은 참 순종하고 전혀 문제없이 지낸 것 같죠? 이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문 야곱보다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없었던 누구를 에서를 더 사랑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이에요. 육정, 혈육의 정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미련을 이삭은 가졌다. 야곱보다 누구를? 에서를 더 사랑하는 모습. 헷브론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는 이삭의 미련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 이 순간만큼은 누가? 리브가가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좋아서? 그가 사냥해서 요리해 온 그의 사냥한 고기가 좋음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이삭의 에서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기 때문에 에서가 좋았다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사랑. 여기서 25장 28절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랬죠. 좋아함으로. 이 좋아함으로 이 단어를 무엇을 쓰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패라는 단어 씁니다. 패. 이 패는 무슨 뜻이냐면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입. 입이란 뜻이에요. 입. 자,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 세 번역, 또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됐어요. 고기에 입맛을 들인 거예요. 내 자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날마다 사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날마다 맛있는 곳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이 공감은 무슨 의미일까? 이 공감의 웃음은, 예? 그럴 때 있죠, 그죠? 아, 나에게 더 용돈 많이 주고 나에게 이거 잘해주는 그 아들, 그 딸. 그러한 조건을 따져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다시 말해 이삭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횃불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 양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양식을 가져다주는 누구를?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보다 세상 양식, 내가 좋아하는 양고기, 소고기 가져다주는 에서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언약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 단 1%라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것이 결국 사단의 미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물질이 더 좋고 세상 사업체, 사람 만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업체가 좋고 그 일이 좋다면,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온 열방을 몰려오게 하는 말씀 전하라, 그 말씀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삭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건부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쪽으로 쏠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단의 미련입니다. 이삭에게는 절대적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번제로 자신을 바치는 놀라운 순종이 있었지만, 자기 자녀를 통해 세상 양식을 취하는 조건부적인 사랑, 그 사단의 미련이 이만큼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횃불 언약을 깨트리는 무서운 대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잘못하면, 한바터면 뜻이 없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줄 뻔했잖아요, 그죠? 그 양식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때도. 축복 그냥 안 줬어요, 그죠? 뭐 갖고 오면 주겠다?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때 장자의 축복 주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장자의 축복을 뜻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별미가 왜 필요하냐, 이거 별미가. 끝까지 조건부적인 양식을 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에 있었던 무서운 사단의 미련이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같은 구절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의 야곱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냥 사랑하였더라. 그냥이라는 단체가 넣었지만 사랑하였더라, 그냥. 예? 조건이 없어요, 야곱에 대한 사랑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하게 잘생기고 뛰어나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실제 딱 봐도 에서가 잘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에서가 잘났어요. 근데 왜 리브가는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언약. 리브가는 태중에서, 복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만 붙잡고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하던 말던, 키가 크던 말던, 뚱뚱하던 가날프던 간에 상관없이 야곱을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위대함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되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25장 21절부터 23절. 딱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이삭의 위대함만을 여기서 봤죠. 아, 이삭이 20년간 기도해서 쌍둥이 나왔다. 그 뒤 배후를 보셔야 돼요. 자,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까지 줬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삭이 주도하고 있죠. 기도함으로. 그런데 22절 보세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쌍둥이를 뵌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 싸워요. 이건 문제가 있죠.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 서로 태 중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죠? 장자권 다툼이 복중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 복중의 싸움에 민감하게 반항했던 자는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자녀만 달라, 자녀만 달라. 그 임신한 다음엔 I don't care, I don't care. 내가 아이 뵌 게 아닌데 뭐 싸우든 말든 배가 아프든 말든 한마디로.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를 뵈서 민감하죠. 그리고는 싸우는지라 그다음 보세요.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굴까요? 그냥 보시면 문맥상 보시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고민했습니다. 리브가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물어봤어요?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이삭에게 말했겠죠. 복중에서 싸운다고 어떡하면 좋냐고. 이삭은 I don't care. 아들만 낳으면 됐지. 쌍둥이 그걸로 좋게. 그리고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답답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고 2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리브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속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이삭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무시하고 첫째 에서가 좋은 거예요. 별미를 가져다주는 에서가 이삭은 좋았던 거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말, 야곱의 행동, 야곱의 처지,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장자로 준비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는 이 이삭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이 우리 안에 없는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구속사 말씀의 뜻을 이룬다. 이분은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보이는 환경, 보이는 조건,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의 별미를 가져다주는 존재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삭의 신앙인가? 아니면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무조건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일을 택하고 그 뜻을 택할 수 있는 리브가의 신앙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건부적인 이삭의 신앙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언약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리브가라는 사람,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